이제야 짐이 되는 날 떠나줄게. 나를 위해 짓는 너희의 미소가 힘들다는 걸 느낄 때 말린 장미꽃을 건네주면 내 마음을 유혹하던 남자 비워 있는 마음 재워주는 그런 사랑을 원했어. 여자가 사랑을 할 때 모든 걸 주게 되지. 잊지 못할 거란 너의 그 말 그냥 믿을게 믿어줄게. 좋은 추억만 간직하라는 말이 짧은 이별이라면 용서하겠어. 네가 비워둔 자리 지켜줄게. 기댈 사람은 너밖에 없잖아. 사랑을